이제 녹음 되는 거야? 네, 녹음 됩니다. 잠깐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잠깐이야? 아, 근데 총 시간으로 따지면 5분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왜 혀 짧은 소리해? 아니, 혀 짧은 소리 한 게 아니고 혀가 원래 짧지? 네, 원래 짧아요. 발음이 좋지 않지? 비염도 있고요. 아이고, 이런. 어쨌든 지금 다시 몇 분을 좀 날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시흥에 있는 무랑저수지에서 서부간선을 여행하는 키치하이커 8회 시작하겠습니다. 붕. 저번에 저희가 그 방송한다는 거를 그냥 팟캐스트 지인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요번에 얘기를 해서 저번보다는 후기가 좀 많고 갑자기 게시판이 좀 떠들썩해진 건 있는데 After coming out. 그래서 이제 뭐 이 친구들이 나는 처음에 좀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난 조금 그게 걱정이 됐었어 사실. 아 그래? 그거를 좀 걱정했었어. 나 이렇게 이거를 아우팅하지 않은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아까랑 좀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걸 아우팅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말하는 데 있어서 조금 원래 다른 방송 하나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내려놓고 가볍게 하는데 그거를 못하게 될까봐. 그리고 이제 안 할 거야? 어? 이제 내숭 떨 거야? 모르지. 이제 해봐야지. 왜? 진짜 내숭 떨 거야? 아니요. 너는 안 그래도 그 이미 그 전에도 뭐지? 짝사랑 얘기하는데도 한참 혼자 우물우물거리고 너는 그 전에도 이렇게 뭔가 다 내려놓진 않았어. 아니 근데 많이 내려놓은 거야. 근데 내 성격이나 저거에 비하면 진짜 많이 내려놓은 거야. 진짜 숙변을 제거해야겠다. 뭐야? 숙변을 제거해야. 진짜 말 많이 한 거야. 진짜 내 그 스타일이나 저거에 비하면. 어쨌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는 얘네들이 먼저 찾을 줄 알았어. 아 찾아낼 줄. 그렇지. 그래서 내기를 했었지 초반에. 내기를 했었지 초반에. 그 방송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5회 전에 걸리게 되면은 뭐 어떻게 하겠니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찾아놓고 말을 안 하진 않았을 것 같고 얘네들이 의외로 찾지는 못했어. 그만큼 우리가 뜨지는 못했지. 뜨지는 못했지. 듣보. 아 그래도 취미 분야에서는 100위 근처까지 갔었는데. 그런 건 몰라. 어차피 나도 몰라. 주목팟에도 한번 올라왔었고. 아 그래. 주목팟에 올라왔을 때 완전 식겁했어. 그렇지. 의외로 그게 눌리질 않았나. 작아질 뻔했지. 근데 어쨌든 마지막에 이제 7회까지 온 상황에서는 솔직히 알고 나서 좀 섭섭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최대한 만약에 오픈을 하게 될 때 좀 조심스럽게 오픈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가 먼저 까발렸지. 아니야. 네가 먼저 AB한테 까발렸지. 아브라기한테만 얘기했지. 그러니까. 나는 뭐 어차피 그 게시판에 닉네임도 없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기한테 까발릴 때도 이제 최대한 조심스럽게 까발릴 만한 생각을 막 하고 있었는데 이제. 난 그런 거 없지. 그래. 야, 나 이거 한다? 이랬지. 그때 아브라기가 이런 요망한 건 이랬지. 아니 그래서 다른 친구들도 좀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왜냐면 그 혹시라도 그러진 않지만 다른 방송을 할 때 내가 소홀하다고 느낄까 봐. 뭐 편집이 늦어지면은 이것 때문이 아닐까. 나 이제 공개적으로 선언할래. 뭐. 근데 다음 녹음 때 함께 할게. 아 파트당 녹음할 때? 응. DK도 없잖아. 응 그렇지. 그게 빈자리가 되게 크게 느껴지더라고 들어보니까. 아 이번에? 근데 어떻게 이제 뭐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건 고맙긴 한데 그게 확실하게 할 수 있진 모르니까. 왜? 가급적이면 참석한다고 해주면 우리가 고맙지. 그 우리 녹음은 7시에 시작하고 8시에 시작하니까. 야.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지. 근데 주말에 하면 좀 덜 할 거야, 그지? 그까이 거 하면 되지. 그까이 거. 어쨌든 뒤늦게 알아준 친구들이 이제 그 야, 이 부분 다 잘라도 되겠다. 왜? 내가 막 파트당 다시 나가겠다 막 이런 얘기를. 왜 어때? 아 그래? 그러니까 뒤늦게 알아둔 친구들이 섭섭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둘 다 똑같이 애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좀 더 이렇게 좀 까불까불하는 스타일로 할 거고. 아 일부러 까부는 거야? 아 진짜? 사실 넌 더 가라앉아 있는데 일부러 막 이렇게 막 끌어올리는 거야? 뭐 모르겠어. 왜? 난 즐거운 줄 알았는데. 아니야 즐거워요. 즐거워요. 늦었어. 근데 거기서는 좀 무게 잡는 스타일로 하는 거고 이제. 꼰대. 상꼰대. 상꼰대. 상꼰이. 그래서 후기가 좀 많아졌는데. 후기를 좀 읽어보면. 지나간 발자국이 이제 한동안 안 올라와서 심심했어요. 고맙습니다. 저번에 방송 텀이 조금 있었나 보다. 나도 고마워. 어, 뭐가요? 얘한테 한 말이야. 아, 그렇구나. 아, 나 또 나한테 고맙다는 줄 알고 잠깐 설렜네. 왜 고마우면 설레는 거야? 감사합니다. 아니, 고마울 줄 안 한 것 같은데 고맙다고 하니까 설렜잖아. 고마운 거 있지. 뭐? 김치만두 먹고 싶은데 먹었잖아. 그거 맛있었어. 고마워. 근데 개성 손만두가 더 맛있었으면 어떡하지? 그렇진 않았어. 야, 우리 그 간식을 먹었거든요. 녹음 전에요. 근데 그 간식 전에 저녁을 먹었거든요. 시끄러. 야, 먹고 싶은 안 부리기로 했잖아. 시끄러. 자제해서 그거야. 어쨌든요. 그 다음에 DK 라니스터 우리 귀염둥이 덩치 큰 아이. 사람들이 보통 이 친구를 부를 때 그 큰 사람 큰 분 이렇게 부르는데 더 DK 라니스터가 이제 구독이야라고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라임님 거는 우리는 라임님이 이 방송을 들어주시길 진짜 많이 바랬어요. 근데 들어주셔서 후기를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기뻐요. 라임님 거 읽어줘봐요. 난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애초에 너를 알게 된 자리가 딴지에서 하던 음악방송인 하이피델리티를 듣고 거기 번개에 나가서 오프에서 나는 너를 알게 된 거고 왜냐면 나는 뭐 좀 게시판에서 활동을 하고 막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근데 그 하이피델리티를 들을 때부터 이분 닉네임이 귀에 익었어 이미 그러다가 팟캐스트 듣는당을 시작하게 되고 너네가 네가 거기에 날 불렀잖아 솔직히 그 전까지는 정말 거의 얘기를 할까 말까 하는 상태였는데 그때 이후로 많이 친해진 거잖아 팟캐스트 듣는당 하면서 근데 그거 하고 나서 이분이 아는 척을 해주셨잖아 네 하이피델리티 내 그 X님 아니냐고 아이 젠장 나 커밍아웃 했어 네 제가 근데 뭐 대단한 거라고 그래서 이분은 하이피델리티도 그렇고 파트땅도 그렇고 관심이 많은 분이구나 이걸 기억해 주시는 분이구나 해서 나도 이분한테 특별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 근데 네가 밝혔다 게시판으로 뭐 밝혔다 그러고 그러고 나서 이분 이렇게 여기 들어와서 글 올리신 거 보면 이제 물개박수를 쳤잖아 오셨구나 이러면서 나는 라임님한테 고마운 게 나의 그 한 일곱 번째 자아인가 한 11번째 자아가 다른 일을 추진을 할 때 라임님이 굉장히 많이 나한테 도움을 줬어 모금을 하거나 어떤 행사 같은 걸 하거나 이럴 때 지방에 있어서 참가는 못하시지만 너 일곱 번째 자아야? 응? 태가 누구야?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하여튼 뭘 생전 처음 들어봐 맨날 뭐 그래서 라임님한테는 제 그 개인적인 느낌은 되게 고맙고 좋은 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후기를 읽어주세요 크크크 파트땅 게시글 보고 구독했어 진행자분들이 태정님이랑 님 같은 건 기분 탓이겠죠? 네 기분 탓입니다 그리고 우리 겨울하루님이 이모티콘을 감사합니다 저희 노래 되게 민망했는데 욕을 안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게시판으로 알던 친구든 다른 팟캐스트를 같이 하던 친구든 간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왁자지껄하게 해도 첫 후기는 이분이라는 거 마음속에 1등 그 다음에 지나간 발자국 지나간 발자국이 메스그램 참 좋아합니다만 특히 에브리 모먼트 좋아합니다만 출근하는 용도로는 너무 하드코어한 것 같아요 무명님 M이신 것 같아 여기서 M이란 말은 그러니까 이제 매저키스트라는 얘기죠 매저키스트가 맞으면서 좋아하는 거야? 네 근데 출근하는 용도로 이렇게 하드코어한 게 M이랑 무슨 상관이죠? 자학하면서 이렇게 출근한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M이란 얘기인가?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너무 끼워 맞춘 거예요 어떻게 에브리모먼트 센 음악 듣는 사람이 M이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이번에는 무능님 선곡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같은 나이 때 같은 성별에 귀뚱으로 듣고 있어 막 에이, 그러거나 말거나 먼데 보면서 막 끄덕끄덕하고 지가 변명을 열심히 하거나 말거나 저는 애씁니다 난 진실을 알고 있어 뭘요? 어? 뭘요? 뭘? 뭐 무슨 진실이요? 아무 말도 안 할 건데 왜요? 어? 왜? 내 맘이야 하여튼... 내가 뭐라고 말하든 간에 너는 너 나름대로의 궤변과 궤변이라뇨 꼰대 소리와 논리지 논리 논리로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지금 그러는 거잖아 야 존댓말 해가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질 줄 아니 이 저의 논리력에 얘가 굴복을 했습니다 궤변이지 야, 쭉쭉 내려다보면 이제 라임님이 방송을 통해서 느낀 무명님은 돔인 것 같으세요라고 했는데, 여기서 돔이나 섭이란 말은 SM플레이에서 서로 그 입장을 설명하는 말인데, 돔 쪽은 지배 쪽인데 제가 여기서 지배적인 역할은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도. 물론 저는 S입니다만 숨겨왔던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 방송에서 서브를 하고 싶지도 않고 저는 그냥 대등한 사람입니다. 난 그냥 돌멩이. 돌멩이? 자연. 달팽이였잖아. 그냥 여기에 존재하는 그 무엇인가. 그 무엇이? 너 발로 차면 막 짜증날 거잖아. 어? 발로 차면 짜증날 거잖아. 발로 왜 차? 돌멩이가 발길에 차이면. 예씨, 그건 삐뚤어질 새끼 나는 짓이지. 아니 걷다가 이렇게 차이거나 부딪히면. 아 그럼 나 안 차이는 좀 큰 돌. 아. 짱 큰 돌. 짱 돌. 그러세요. 문웅님과 무명님의 청춘. 지금도 목소리는 상당히 청춘이세요. 이거 라임님이 남겨주신 후기입니다. 얘들과 그거 얘기도 안 하고 지금 바로 읽어버리고. 야, 내 맘이야. 아 죄송해요. 아 되게 구박하네. 무능님과 무명님의 청춘을 들으며 과거의 나 그리고 많은 걸 나누었던 나의 배포를 떠올리는 시간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타자가 보는 나와 내 안의 내가 너무나도 다르다 싶은데, 이건 사춘기의 기나긴 터널을 지나면서 내상이 깊을수록 밝아 보이려는 가면을 쓰려 노력한 결과로 얻어진 것 같습니다. 쓰고 나니 오글오글 중이 돋는데 진지한 얘기에 장난스레 리뷰를 쓸 수 없게 하나 툭. BGM으로 폭죽 소리가 나오기에 떠오르는 두 가지 작품들. 헬세의 난 이거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헬만 헬세의 작품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저는 영어만 할 줄 알아요. 한국어로 번역 출판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빛, 폭죽, 불꽃놀이 두루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두 분 이야기, 당시엔 힘들었지만 지난이 아름다웠다와 비슷해서요. 그리고 두 번째, 라이언 고슬링 주연의 블루 발렌타인. 엔딩씬에 폭죽이 한없이 터졌던 장면 때문입니다. 김윤아 씨는 잘 모르지만 저도 감흥이 크게 오지 않는 뮤지션이에요. 빕. 동감이에요. 오늘 빕. 하나의 LP 들었지만 진도가 씨 나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나의 이야기, 내 주위의 이야기가 중첩되어 듣다 정지하다를 몇 차례 하면서 조금씩 들었거든요. 암튼 들은 LP는 흔적 남기도록 할게요. 좋은 음악, 이야기 방송 알게 되어 기쁘네요. 아, 나 이분 말씀 너무 예쁘게 하시는 것 같아. 감성이 근데 예민하시기도 한 것 같고 어쨌든 그런 공감을 표시하셨다고 해서 굉장히 좀 감동받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파일럿 얘기인데 을왕리에서 그 했던 파일럿 얘기인데, 그때 뭐 이제 개인적인 과거 얘기도 많이 하기도 했고, 뭐 저는 솔직히 이제 댓글에도 남겨놨지만은 과거를 미워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예, 약간 청개구리적 그 심리가 있어서 오히려 좋은 것도 나쁘게 기억하고 막 그런 게 있으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과거 미화 많이 하는데 과거 미화를 너무 많이 해서 늘 비슷한 실수를 반복한다는 게 얘는요 나의 과거, 큰 문제점이긴 하네. 과거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잘못한 걸 까먹어요. 아 맞아. 나한테 불리한 건 잘 까먹어. 되게 편하게 그냥 살아. 까먹어버려. 아니 그냥 잊어. 제가 지금 안 지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친해진 지는 반년 정도 됐는데 1년 됐네 진짜. 예, 안지는 1년. 친해진지는 반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 너 진짜 비호감이었어. 예예. 저 돼지 새끼 이러면서. 미안 미안. 외야스 먹어. 자, 단 거 먹으면 기분이 나아질 거야. 안 먹어 살쪄. 자 먹어 더 돼지 될 거야. 자 먹어. 야 먹어. 돼지 되기 싫어. 먹어. 안 먹어 그러고 먹는다. 이러고 방송을 해야 됩니까? 제가 이대로 방송을 해야 됩니까? 네, 이렇게 어쨌든. 진지하게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그때는 약간 될 대로 되라는 생각으로 방송을 막 해버려가지고 나중에 사실은 후회가 되기는 했어. 어떤 부분을? 아,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아무렇지 않게 얘기한다고 해서 듣는 사람한테도 그래. 아무렇지 않게 들리진 않을 거거든. 그렇지. 그건 어떻게 보면은 나 편하니까 너도 편할 거야 하는 식의 좀 아주 약한 종류의 폭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나중 돼서야. 나야 멘탈이 튼튼한 사람이니까. 야, 멘탈이 튼튼하냐? 응, 멘탈로가 튼튼했어. 아니 그러니까 나는 멘탈이 튼튼한 사람이니까. 웃어주면 안 돼. 네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망설임 없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이런 얘기를 잘 하는 편이네. 막 잘합니다. 사실 잘하는 편이긴 하지. 좀 약간 생소한 기분이 들었었는데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이렇게 약간 좀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그거는 나도 거기까지는 못해봤던 것 같아.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고 약간 반성도 하고 근데 또 좀 기뻤던 게 이렇게까지 공감을 하셨다는 게 그거 듣다가 멈출 정도로 뭐 베프도 떠올리시고 어린 시절에 나와 내상이 깊어질수록 밝으려고 했던 나까지 막 떠올리신 거는 많이 고마워요. 말을 조심해서 할게요. 누구나 그런 시절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말을 조심해서 할 텐데 저는 아, 또 배로 웃지 마죠. 왜? 왜?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신나니까 빨리 마저 다 들으시고 빨리 들으시고 야, 왜 강요하냐? 에피소드를 빨리 남겨주세요. 빨리 짓하지 마. 빨리 빨리 응? 왜 이래? 아니 내가 그런다고 뭐 라임님이 걔 막 그거 하진 않을 거잖아. 그러실 것 같은데? 아니야. 어쨌든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덧붙여주신 말이 에프리컴스 쉬위를 이제 넘나 분위기 있게 문웅이가 불러서 자꾸 재생해서 듣고 계시다고. 제가 MP3 제가 MP3 따로 잘라놓은 거 있으니까 라임님 제가 그 부분만 MP3로 따로 잘라놓은 게 있거든요. 저 사실 노래를 되게 잘하진 않지만 그거보단 잘할 수 있거든요. 메일 그러니까 주시면 그 야, MP3를 시끄러워 시끄러워 MP3 드릴게요. 그거보단 잘할 수 있는데요. 그게 음이 너무 낮았어요. 고맙습니다. MP3 따로 드릴게요. 연락주세요. 야 상곤이 기타 리프도 너무 좋고요 라고 칭찬하셨잖아. 아 그거는 못 친 거라서 그 실수도 많이 있었고요. 아 너 그럼 더 기타 잘 칠 수 있다는 얘기냐? 조금 더 연습을 했으면 조금 더 쳤겠죠. 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저희도 상의한 내용이 있긴 한데 뭐 연습을 해서 그런 시간이 있으면 다음엔 내가 악기 연주할 거야. 아 진짜? 뭐 신청한 곡도 있었잖아. 신청한 게 있다고? 어 나한테 그거 해보자고 얘기해. 막 그래서 막 찾아보고 막 그런 그래, 유튜브에서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야? 그거 안 해도 뭔지 기억이 안 나네. 에이, 이렇습니다. 난 순간을 살아. 음험하게 웃지 마. 오, 그럼 어떻게 웃어야 돼? 어? 어떻게 웃어야 그냥 웃지 마. 오늘은 드라이빙 뮤직을 저거로 갖고 왔어요. 이제 저번에는 저 앞전에 했던 거에서 조금 약간 처지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분위기 전환으로 이제 드라이빙 뮤직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많이 듣는 노래들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 좀 흥미로운 곡도 많이 보이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노래로 뭘 들어볼까? 이니셜 D 그 애니메이션에 OST로 들어왔던 스페이스 보이라는 그 전에는 이런 장르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나서 아 이런 장르가 있구나를 장르적으로는 처음 알았거든. 이게 슈퍼 유로비트 그래가지고 나이트 음악 아 약간 더 예, 약간 유로 유로비트 박명수가 좋아하는 유로 나이트, 8비트보다 나이트. 더 빠른 슈퍼 유로비트. 그 원래 나는 자동차 운전을 되게 험하게 하는 편이거든. 아. 특히 이제 처음에 그 보통 대부분 다 그럴 텐데 운전을 면허를 따는 게 왜냐면 운전이 너무 하고 싶어서 면허를 따게 되거든. 보통 필요나 그런 상황보다는. 나도 운전을 막 하고 싶어서 이제 한번 운전을 어쨌든 면허를 따면 차를 사야 되니까 이제 차 사는 목적으로 저거를 하는 거니까 한번 참았다가 다시 하면 이렇게 몇 번 두 번째 이제 또 그런 뽐이 막 왔을 때 한 20대 초중반 정도의 면허를 따고 그 수동 그 운전을 했는데 그때도 이 노를 알았지만 내가 되게 가르쳐준 친구는 그렇게 가르쳐주진 않았는데 나는 그 스틱 운전을 해보니까 스틱 운전을 하면은 스틱 운전 해본 적 있어? 면허 딸 때. 아 면허 딸 때 그 자기 차로는 스틱 운전을 안 해봤고 그러니까 스틱 운전을 하면은 굉장히 운전하는 재미가 있어 이제 치고 나간다든지 막 차가 좋은 차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스포티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옛날에 운전 험하게 할 때는 앞에 차 간격을 거의 허용하지 않았어. 칼치기까지는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양아치처럼 운전을 하진 않았지만 차가 그렇게 좋은 차가 아니니까 이행했지. 그래도 차가 끌어낼 수 있는 모든 성능을 다 끌어내서 운전을 했단 말이야. 막 1단에서 3단으로 팡 치고 올라간다든지 뭐 그런 거. 그런 게 이제 운전하는 데는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는 그렇진 않지 이제. 예전에는 그런 게 되게 심했었고. 그래서 보통 그 이런 류의 음악을 들으면서 운전을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약간 운전이 험해지는 그런 것도 있어. 배경음악으로 이런 걸 또 깔면은. 이게 이니셜 D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일본에서 그 만화로는 95년도인가 아마 나왔을 거고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중반까지 애니메이션이 계속 시리즈가 나오면서 크게 흥행한 내용이었는데 이게 그냥 내용은 별게 아니야. 그 두부 가게 아들이 그냥 시골에서 새벽에 두부 배달을 하는 내용인데 내용은 알아? 몰라? 산 하나를 넘어가야 되는 그런 배달 코스인데 이제 이 주인공은 이렇게 잘생기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알고 보니까 운전을 되게 잘한다는 거지. 이제 배틀을 하고 거기서 이기는 과정을 그리는 건데 일본 애니메이션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약간 콤플렉스 극복이라는 대주제는 마찬가지야. 근데 그거하고 비견될 만큼 그 이 애니메이션에서 제일 큰 특징이 반전이 엄청나게 있거든. 반전에 대한 부분하고 중 뭐 시종일관 좀 진지하게 가는 거 예를 들어. 그리고 운전에 대한 테크니컬 같은 부분이 굉장히 그 만화적으로 과장된 게 아니라 되게 리얼하게 과장이 돼 있어. 그래서 그 반전의 재미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만화를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 그리고 또 동네에 있는 오락실 기계에서 이제 차 아케이드 게임으로 요 운전하는 게 있었는데 기존의 자동차 게임은 잠깐 핸들이 요만큼밖에 안 돌아가는데 이니셜 D 자동차 게임은 실제로 두 바퀴 반이 돌아갔어 핸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운전을 하려면은 막 그 양손을 써가지고 운전을 했거든. 근데 내가 어느 날 집에서 이렇게 집에 가는 길에 오락실에서 그 운전을 하다가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자애가 이니셜 D 그 게임을 하는데 굉장히 잘하는 거야. 막 팔도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막 하고 그 악셀링이나 브레이킹도 되게 잘하고 그래서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 말이라도 걸어볼 것을. 아니 뭐 그렇다는 게 아니라 멋있다고. 미니스커트의 그녀. 말이라도 걸어볼 것을. 그런 생각은 없었는데요. 파워 핸들링. 그래서 덧붙여서 하는 얘기를 하자면 이게 그 컴플렉스 극복이라고 말한 것처럼 주인공 차가 되게 구형이야. 도요다 70몇 년에 단종된가 하여튼 옛날에 단종된. 얘 하품한다 지루하다. 되게 옛날에 단종된 차를 가지고 되게 그 굳이 따지자면 우리나라 프라이드 같은 차를 가지고 되게 좋은 그런 차를 막 이기는 거거든. 얘 테크닉 그거 하나만으로. 그래서 갑자기 핸들링이 뛰어나서 운전병이 된 누군가의 아들이 생각난다. 시사성 뛰는 거야? 코너링이 좋아서 핸들링이 아니라. 아 맞다 코너링. 코너링이 좋아서. 코너링이 좋아서. 코너링이 뛰어나다 말을 두 번을 하더라고. 코너링이 뛰어나서 개놈. 그 보통 전보 발령이 나기 제한 시간도 전에 전보 발령을 해준 그런 누군가가 생각이 난다고 하네요. 도요타에서 이 단종된 차가 중고차 시장에서 값이 엄청나게 뛰었어. 이니셜 D 때문에? 이니셜 D 때문에. 그래서 도요타에서 거의 되게 몇 년 만에 한 다시 출시했어? 어. 87년에 단종된 모델을 2012년에 새로 내놨어. 똑같이 만들어서. 헐. 근데 그 차가 좀 멋있다. 그 차가 7만 대 넘게 팔렸어. 좀 멋있다. 그 사람들이 찾으니까 그걸 만들어 버린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옛날에 단종된 거니까 라인도 일본이니까 된 거야. 그렇지. 그리고 분명히 토요타 쪽에서도 이 만화의 팬이 있었을 거야. 그랬을 수도 있고요. 이게 실제로 그 거기 만화에서 주 모델이 되는 지명이 아키나산이라고 하는데 거기 실제 있는 지명은 아니고 근데 대신에 군마현에 있는 어떤 산이 모티브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 그래서 거기 표지판을 엄청 박아놨대. 여기 와서 그 짓 하지 말라고 막. 그리고 실제로 어떤 장르의 만화든 그런 경고문을 잘 안 써놓는데 이 만화는 따라하지, 따라하지 말라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라고 만화, 그 경고문이 앞뒤에 나와. 그것 때문에 실제로 내가 그 객관적인 자료를 조사하진 않았지만은 그 교통사고율이 좀 증가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 이 만화 때문에. 그 나도 운전 초반에 이런 그 이 노래 이 쭉 이어지는 메가믹스가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즐겨 들으면서 새벽 운전을 막 했었어. 아우 무서워. 아 근데 이거 들어서 운전했다고 사고가 난 적은 없었어. 한참 즐겁게 운전할 때, 밤에 새벽 운전을 할 때, 차 별로 없었을 때. 스페이스 보이 이러면서. 막 노래상으로는 막 당장 이 코너링에서 막 피가 끊지만 그러면 난 죽는다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대신에 그냥 약간의 과속 막 이 정도로만 만족을 했을 뿐이지. 난 사실 이걸 들으면서 한 사람이 계속 떠올랐어. 별로 요새 들어선 거의 생각을 안 하던 사람인데 나의 전 남자친구야. 걔가 운전할 때면 꼭 이런 노래를 듣는다? 근데 이런 노래 이런 빠른 비트 나이트 음악 같은 나이트 음악 내가 막 계속 뭐라 그랬거든. 이건 나이트 음악하고 좀 달라요 어쨌든. 아니야 어쨌든 근데 걔가 대구애였는데 사투리가 이렇게 내가 한 번 걔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었어. 전화통화를 하다가 난 네가 말하는 거 들으면 노래 부르는 것 같다고. 이게 엄청 막 성조가? 위아래로 엄청 왔다 갔다 거리고 막 끌고 막 끊어졌다가 끌고 막 이상한 단어 쓰고 막 이러니까 근데 걔가 음치였거든. 걔랑 차를 타지? 이런 노래를 틀어요? 신나서 따라 불러? 난 죽는 거야 옆에서. 노래를 못해서? 너무 듣기 싫어서. 아 못하는 노래를 듣기 싫구나. 야 그게 그러니까 걔는 폭력. 신나갖고 지 노래 잘한다고 걔는 신나갖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못하는 게 왜 그런 거 있잖아. 노래를 제대로 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흥에 겨워서 이상한 취임새를 듣는 거야. 흐아흐아 하면서 그냥 차라리 말을 하면 노래 같은데 얘는 왜 노래를 할 때 노래 같지 않은가. 그 말을 사투리니까 노래 같은 거고. 그렇지.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그 생각, 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 내가 그때 참 괴로웠었지 이러면서 왜냐면 얘는 지가 운전하고 피곤하고 졸리니까 만약에 밤 같은 때면은 지 그 텐션에 맞는 노래를 들어야 하는데 내가 그거 듣기 싫다고 뭘 할 수가 없잖아. 내가 대신 운전해 줄 수 있는 게 아닌 이상은 내가 운전할 때야 내가 틀고 싶은 노래를 틀었지. 그래서 걔 생각을 하면서 잠깐 이러다가 이제 노래 가사에 보면은 스페이스 보이라는 말이 자꾸 반복되잖아. 그래서 내가 뭐가 생각났냐면 오늘 이 주제를 얘기했을 때 나는 사실 자미로콰이 노래를 하나 가져오려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자미로콰이 1집 앨범 제목이 스페이스 카우보이야. 갑자기 스페이스 카우보이가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와 얘 스페이스 보이는 스페이스 보이 이거고 나의 스페이스 보이는 자미로콰이로구나. 아 너와 나의 간극이 새삼 또 느껴졌어. 취향의 간극. 이거 뭐 어렸을 때 듣던 노래니까 한때 이런 노래를 들었었다 라는 얘기고요. 들었습니다. 이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노래 전주도 상당히 긴데 노래 자체가 되게 긴 노래야. 근데 운전할 때는 약간 긴 노래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오늘 갖고 온 노래 중에 4분 밑에 노래가 거의 없어. 라는 일본 DJ 겸 뮤지션의 Love Connection이라는 노래야. 제가 토아테일을 처음 알게 된 게 고등학교 때부터 심야 라디오를 되게 좋아했거든. 고등학교 때가 시작이 아마 신해철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소라 유희열로 넘어가가지고 유희열 시절 때는 진짜 거기서 소개하는 노래들을 막 거의 영접하면서 들었어. 그때 이렇게 노래 듣는 그 뭐랄까 방향이 되게 확 넓어졌던 시기였던 것 같아. 근데 거기에 세인트 바이너리라는 전자음악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직은 국내에 제대로 소개되지 않은 노래들을 소개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들려준 노래가 토아테이 이 앨범에 있는 라스트 센츄리 모던이라는 노래. 아니야, 이 앨범이 아니구나. 그거 더 나중에 앨범이구나. 하여튼 그 노래를 틀고 뿅 반해서 토아테일을 찾아서 듣기 시작한 거야. 네, 다른 노래들도 상당히 많은데 난 이 사람의 특징이 처음 듣는 너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난 일본색이 전혀 안 느껴져. 이 사람 노래들에서, 음악에서. 워낙에 데뷔를 미국에서 하기도 했고 애초에 일본 사람이 아니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동화씨니까 정동화씨 그래서 많이 좋아하다가 아마 내가 제일 최초로 가봤던 DJ 내한 공연이 토아테이였어. 토아테이를 정말 많이 좋아해가지고 책상 여기저기에 사진 붙여놓고 아까 그 포스터 붙여놓고 그리고 이 사람이 사진 찍을 때면은 늘 이 자세로 찍거든.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왼손이나 오른손을 니은자로 만들어서 그걸 턱에다 딱 대고 무표정하게 선글라스 큰 거 끼고 그렇게 사진 찍거든. 그래서 한동안 토아테이 자세 이러고 흉내내고 그랬었어. 이 노래는 이 사람이 내 기억에 이 보컬이 브랜뉴 헤비스에 있던 보컬이었나? 그런 사람이 오셔서 이 노래를 만드셨고요. 제가 운전을 할 때면 나는 운전할 때 아직은 내가 겁이 많아서 그런 건지 뭐 어쩐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과하게 날 흥분시키는 노래는 좋아하지 않아. 내가 몇 번 그러다 사고 났었거든. 너무 심취해가지고. 그래서 과하게 심취하진 않지만 덩실덩실하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박자를 유지하면서 달려가는 그런 느낌? 그래서 드라이빙 뮤직에 뽑았어. 나도 아까 같은 스페이스 보이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듣던 음악이고 너무 센 음악은 나도 이거 되게 어렸을 때 듣던 거 같아. 아 그래. 어쨌든 내가 원래 즐겨 듣는 출퇴근길에 듣는다든지 이제 그런 센 음악은 사실 운전할 때 듣지 못해. 왜냐면은 너무 이제 텐션을 주기 때문에 텐션을 과해져. 텐션을 주기 때문에 운전이 좀 과해지고 뭐 그런 게 있어서 나도 좀 쉬운 노래, 편한 노래, BGM으로 깔릴 만한 그런 노래를 이제 듣게 되는데 이런 노래도 그런 장르에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나는 보통 때는 베이스가 강한 음악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근데 얘는 베이스를 좀 세게 하고 들으면 정말 좋아. 노래 자체는 베이스가 세진 않은데 라인이. 근데 베이스 라인은 계속 들리잖아. 되게 선명하게 들리잖아. 토아테이가 몰랐었는데 나는 모르는 뮤지션이었고. 근데 찾아보니까 제일교포 그에서 태어난 사람이더라고. 64년생이야 나이 맞네. 64년생이고 어르신이야. 예, 조상님이야. 댄스밖에. 예명이 스위트 로봇 어게인스트 더 머신. 스위트 로봇 어게인스트 더 머신은 그 토아테이라고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살짝 바꿨다가 지금 다시 토아테이. 그래서 그 뭐야 16살 때 16살 때 데모 테이블 라디오에 보냈다가 그 사카모토 류이치가 진행하는 그 피아노 피아니스트 거기 보냈다가 거기서 이제 전파를 타면서 이제 뜨게 된 거고. 천재님이야. 네, 천재야. 천재. 16살에. 그리고 이제 그 20대 초반에 미국으로 가서 디일라이트라는 밴드를 하고 밴드를 하고 지금은 회사 사장님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음악을 잘하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잘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늘 가져온 다른 노래들도 그러니까 약간 이지리싱이 되고 그냥 좀 배경음악으로 깔리는 노래들을 많이 듣게 되더라고. 근데 이제 새벽에 운전하거나 좀 운전을 시작할 때 이제 운전을 시작할 때는 한번 한두 곡은 좀 센 노래를 갔다가 다시 이렇게 좀 조용한 노래 내려오거든. 근데 뭐 졸리다든지 뭐 이럴 때는 좀 잠깐 센 노래를 들었다가 어쨌든 요즘에는 지금 이 나이쯤 되니까 이제 나도 좀 그 편한 눈도 노래를 침침하고 어? 눈도 침침하고 눈도 침침하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안경 바꿨더니 안경도 어지럽고 막 아, 안경을 바꿨는데 이게 어울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야, 그거 말해버리면 어떡해. 왜?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 알아봐 주길 기다려야지. 야, 안경 바꾸고 회사 갔는데 아무도 몰라. 아, 너네 회사에 돌 같은 존재인가 보다. 너는 아. 늘 그냥 그 자리에 있는 무언가. 아니야, 오늘은 회의나 이렇게 그런 이번 주 후반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뭐 회의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아마 회의가 있었으면 말해주지 않았을까?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 녹음 때 반응을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엔 내 거로 들을 차례네. 이 노래는 인디밴드 문센트의 카멜백이라는 노래인데 낙타 등을 타고 간다는 얘기야? 그렇지. 낙타 등. 낙타 등을 얘기하는 얘기인데 내가 이 노래를 선곡을 하고 나서 이 노래 선곡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고 그러니까 좀 조용한 노래도 듣고 그나마 좀 텐션이 있는 노래는 한 이 정도 텐션이 있을 때가 참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 노래 선곡하고 나서 선곡을 마무리하고 나서 리스트를 봤을 때 드는 생각이 내가 선곡한 것도 그렇고 너도 일부 그런 게 있지만 뭐를 타고 어디를 간다는 내용이 많아. 맞아. 그게 약간 잠재적으로 그런 운전할 때 그런 이미지를 찾게 되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그게 좀 깨닫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 노래를 아까 러브 커넥션도 보면은 들썩 들썩 들썩 들썩 그 느낌이 계속 있거든. 차 바퀴가 굴러갈 때 들썩 들썩 하는 정도로. 그 선곡해온 노래나 이미지들이 이것도 지금 카멜백도 그러니까 이 노래를 되게 좋아한다는 느낌은 아닌데 나도 아, 그래? 되게 좋아 그냥 오래 어쩌다 알게 된 노래인데. 아, 운전할 때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넣었던 거거든. 근데 어쨌든 가사 내용이 사막을 횡단한다는 내용이 오아시스에 도착하고 뭐 그렇게 낙타 등을 타고 어디를 간다. 그 앨범 제목도 트레이스라는 제목이고 전반적으로 약간 나도 스페니쉬 그 리듬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앨범이 스페니쉬 리듬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 또 이렇게 그 리프라는 게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돼? 코드라 된 게 그런 게 좀 많이 들어가 있어. 타이틀곡이 그렇게 더 심하고 그런 게 네 곡밖에 안 되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곡이 아니더라도 운전할 때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따로 가지게 되는 이유가 아마 그런 잠재적인 이미지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요 정도 텐션일 때 운전하기에도 또 좋고 딱 그냥 시작할 때 출발할 때 그 정도 느낌으로 이 노래를 들었거든. 나는 이 노래 들으면서 어떤 노래가 계속 생각이 났거든. 어. 그래서 내가 연결해서 뭘 할 수 있느냐 물어봤던 게 한번 들어보고 내가 왜 이게 자꾸 생각이 났는지 난 정확하게 모르겠거든. 그리고 이 노래에서 나는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 차라리 연주곡이었으면 나는 훨씬 더 듣기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 보컬이 죄송하지만 제 취향은 아니네요. 그렇죠. 약간 김윤아 느낌이 나지. 김윤아 느낌이.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김윤아 이후로 김윤아 영향을 받은 사람은 정말 많아. 그렇지. 김윤아가 비옥 영향을 받은 것처럼. 그렇지. 내가 김윤아 제일 싫었던 게 뭔지 알아? 비옥 흉내내는 것 같아서 싫다며. 흉내내고선 자기 흉내 안 냈다고. 아. 비옥 누군지도 모른다고. 그거는 근데 어쨌든 누구나 세상에 누구나 자가당착은 있을 수밖에 없어. 네네. 어쨌든 이 노래가 생각이 났고요. 지금 네가 가져온 노래가 이 노래 정도 의 보컬의 비중이 있었으면 나는 훨씬 더 듣기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한번 들어봐. 내가 생각한 건 기타 때문이 아닐까라고. 베이스라인이 먼저 튀어나오긴 했지만 베이스라인 밑에 있는 아까 첫 번째로 튀어나온 기타 리프가 약간 그런 성향이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 보컬이 거의 없다 싶어. 이렇게 물조리듯이 하고 나중에 확실히 비슷한 부분이 있네. 이 노래 제목은 뭐야? 이 노래는 내 눈박이 나무 밑 쑤시기라는 밴드의 I Peace라는 노래야. 그러니까 중간에 I Peace 이러잖아. 그런. 그러니까 이 밴드가 다 여자로만 구성된 그 당시엔 되게 획기적이었어. 그리고 연주를 꽤 잘해가지고 아 여자 멤버로만 구성된 밴드가 이 정도로 하네. 그리고 좀 음악 자체도 약간 그 메인 인디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었거든. 꽤 오래전 노래야. 거의 드럭이 존재할 때쯤의 노래였을걸? 그럼 되게 옛날인데? 어, 굉장히 옛날이야. 그래서 그때 꽤 좋아했다가 네가 가져온 노래 때문에 이 노래가 생각이 나서 덕분에 또 감상을 하면서 왠지 이것도 운전과 어울리는 곡이라고 생각을 했지. 전반적으로 베이스 리듬이 되게 세게 들어와서 잘 치는 저거였네 생각했는데 그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메인 리프라고 하기는 그렇고 서브 리프에 들어오는 그런 리듬이 그 문센트의 노래처럼 약간 스페니쉬 그거를 가져온 듯한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 이것도 괜찮네.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가만 있어봐. 노래를 몇 곡씩 했지? 화장실 갔다 오게? 아니 이제 일부를 정해 한번 편집점을 주려고. 아 이런 거 계산하고 하면 재미없는데. 왜 재미없어?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재미없어 애가. 편집할 때 힘들어서 그래. 니나 노. 오늘은 최초로 1부 마무리 멘트를 하고. 마무리 멘트 뭐라고 할까? 아까부터 뭔가 귀가 좋은 사람은 들렸을 수도 있고 네가 눈치를 못 채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건데 저쪽에 큰 새 있잖아. 큰 새. 뭐 외가리 같은 거? 걔가 자꾸 악악 하고 다녀. 아 그러고 있어? 몇 번 들어갔을 수도 있어 소리로. 아 그래? 악악 이러면서. 그게 지금 1부 마무리 멘트라고 무슨 말이야? 악악 악 하면서 스스로 잘한다. 난 새 흉내를 낼 줄 안다. 악. 아 이거 아닌데. 끝. 악. 새 소리와 함께 1부 끝. 악.